경의하는 김정운동 측에서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에서 하신 중앙위원회 사업총화 보고에 대한 연구 토론회가 1일 체스코 브라하에서 진행됐습니다.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대양상이 토론회장 정면에 모셔져 있었습니다. 체스코 슬로벤스코 공산당, 백두산 체스코 조선신선협회를 비롯한 정당 단체 인사들이 참가한 토론회에서 발언자들은 존경하는 김정은 동지의 역사적인 보고는 조선인민뿐 아니라 세계 진보적인민들이 틀어지고 나아가야 할 강령적 지침이라고 격찬하고 조선노동당과 조선인민의 정의의 위협에 대한 지지와 연대성의 목소리를 더욱 높여 나아갈 때 대하여 강조했습니다.